내게 쳤던 사랑은 그저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맞아 너의 가짜 눈물의 의미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믿을 수 없지 너의 사랑 순수한 나의 마음 속이고 다른 사람 나무를 그렇게 지키는 잘못 만나 나선 사람 너에게 그냥 하룻밤 그리고 태어난 척 나에게 사랑한다 말아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니 그렇게 넌 늘 속여왔던 거지 천박해 너란 존재 난 슬픔을 토해 너의 말은 모를 거지 이제 끝내 넌 믿어달라고 의심하지 말라면서 진심 어린 말투와 가시적인 눈물로 애원하며 내게 매달리며 호소했고 오히려 널 믿지 못한 내 성격의 문제라 생각해 우리 불어야 사랑의 숙제 꿈이 끝에 널 믿고 다시 만났는데 넌 내게 다시 뭔가 숨겼고 전화 걸었다 끊고 걸면 받지 않고 이상한 직감에 너의 집 앞 갔는데 다른 사람과 넌 자연스럽게 뜨겁게 계산해 You're very dirty girl 너는 날 사랑할 자격 없잖아 그대 없이